텍스트를 376페이지 보세요. 두 번째 줄. 종종 헤겔이 철학의 기획의 새로운 하나의 차원, 즉 역사를 덧붙였다고 한다. 이 말이 있어요. 일단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이 헤겔 철학은 뭐냐? 헤겔이 철학의 역사에서 기여한 바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제 뭔데? 그러면 철학의 역사, 철학의 기획에 역사라는 차원을 덧붙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뭔 얘기인지 이제 설명해 나가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그 문단 지나서 두 번째 문단. 헤겔 철학의 결론은 결국 비록 절대라는 오만한 언어로 표현되긴 하였지만 이 말을 지우고 커다란 철학적 겸손과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어떤 것의 부분이라는 자각을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었다. 지식과 진리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기여는 결코 최종적일 수 없으며 오히려 언제나 불완전하고 간접적이며 부분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커다란 철학적 겸손이라는 말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가령 아무리 철학사에 무지하고 어린 사람이라 해도 수학적 진리 모형을 갖고 있으면 영유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죠.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는. 근데 이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거든요. 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완전한 의미의 진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철학적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달리 말하면 진정한 의미의 회의주의죠. 이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회의주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더 큰 어떤 진리의 부분에 불과하다. 그리고 여전히 불완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불완전하다고만 생각을 한 건 아니겠죠. 즉 언젠가는 나도 철학자인 한은 완전한 지식의 체계를 한번 만들어보리라 하는 야망도 갖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야망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헤겔의 철학 정신은 진정한 의미의 회의주의에서 출발한다 라는 것, 이걸 알아두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 칸트의 뒤를 따랐던, 이렇게 시작된 부분이 있죠. 여기 철학사적으로 헤겔의 출발점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커다란 철학적 겸손, 이건 헤겔이 철학에 임하는 태도 또는 진리 탐구, 철학보다는 진리 탐구에 임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라면, 칸트의 뒤를 따랐던 이 문단은 칸트가 철학사, 이제 헤겔 이후에 헤겔과 같은 철학자들에게 남겨준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최종적인 것도 아니고 결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결정적인 진리도 아니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무모한 시도인 줄 알면서도 계속 진리 탐구로 도전해 나가죠. 그래서 언젠가는 완전한 진리를 알 수 있을 것이라 하는 야망을 품고 있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시스템 체계, 시스템적 통일, 알기는 아는데 그냥 무자비로 그냥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규모 있고 체계적으로 안다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안 것을 모든 걸 다. 그래서 체계적 통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 이것을 칸트가 남겨놓았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 문단에서.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체계라는 개념은 칸트로부터 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체계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철학사적인 의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알아두겠습니다. 378페이지를 펴세요. 378페이지에 맨 밑에 문단에 칸트의 체계를 완성한다는 생각이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는 이제 청년 시대의 헤겔이 어땠는가 이걸 간단하게 그냥 설명한 부분인데요. 청년 시대의 헤겔은 뭐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티빙계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어떤 종교적 영감도 받지 않은 듯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청년기에는 애가 좀 이렇게 헬더린도 뭐 읽고 어쩌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해결학, 해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문을 어떻게 정리했는가, 이것을 궁금한 사람들이 읽어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까 제가 이제 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379페이지의 세 번째 문단. 1807년 해결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장 위대한 저작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저작인 정신현상학을 출판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신현상학. 오늘 해결의 정신현상학하고 논리학하고 법철학, 역사철학 요 네 개의 책이 있어요. 이것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역사철학은 이제 해결이 죽은 다음에 제자들의 노트를 모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해결이 추구하는 건 아니고, 정신현상학, 논리학, 그 다음에 법철학. 요 세 개가 해결의 주요 저작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것은 인간의식의 가장 기초 개념에서부터 가장 포괄적이고 복잡한 개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끄는 장대한 구상의 대여정을 보여준다.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목적은 진리, 즉 절대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지만 절대라는 용어는 최종의 완성된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진리라는 용어 또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해결이 추구했던 것은 하나의 포괄적인 전망이며 이것은 지식의 본성에 관한 다양한 철학적 이론뿐만 아니라 종교, 윤리학, 예술, 그리고 역사 등의 분야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요렇게 지금 이 문단, 정신현상학에 대한 말하자면 총론인데, 이거 한마디로 뭐냐. 인간의식의 가장 기초 개념에서부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가장 무지한 상태에서부터 그 말이겠죠. 거기서부터 최종적인, 그러니까 최종의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인식이 진전되어가는 과정 전체를 보여준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안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바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지식의 본성에 관한 이론들만이 아니라 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뭘 안다, 뭘 좀 겪어봤다 할 때 단순히 인식론적인 안만은 아니죠. 종교, 윤리, 예술 그리고 모든 학문 분야를 아는 것이고 인생 전체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 정신현상의 총론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줄에 정신현상의 중심 관심사는 정신의 본성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와 모든 자연을 포괄하는 우주적 영혼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우주적 영혼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개인의 정신이 있고 아까 얘기했죠? 집단의 정신이 있고 세계 정신이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주 정신까지는 얘기하지 맙시다. 우주적 영혼이라는 말을 철학자들이 이렇게 습관처럼 쓰는데 이런 말은 하지 말겠습니다. 380페이지 그 다음 문단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첫 시간에 설명했던 부분을 떠올리면서 이걸 읽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각각의 개인의 차원에서의 개인이 뭔가를 대상세계에 대해서 알아간다고 할 때 얘기입니다. 즉 개인 차원에서 여기는 개인 차원에서 현상학의 첫 번째 과제가 뭐냐? 우리가 개인의 차원에서 뭘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안다, 겪는다. 거기에 보면, 두 번째 문단. 해결은 지식은 발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말. 지식은 발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나의 수학적 지식은 발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죠? 지식은 발전보다는 오히려 진화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그냥 개조되어가고 변경되어가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떤 순서는 그래서 이 여기 보면 그 문단에 보면은 의식이란 그로부터 혹은 그 속에서 우리가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는 초월적인 조망 같은 것만도 아니다. 의식도 성장한다. 의식은 새로운 개념들과 범주들을 발전시킨다. 그러니까 겪어가면서 아, 이 사건은 이런 틀 가지고 생각을 해야겠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반성하고 그러면서 의식은 자신이 하나의 의식 형태와 다른 의식 형태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음을 발견하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사태를 바라볼 때는 A라고 하는 사건을 바라볼 때는 A라는 사건의 틀, 그죠? 그 다음에 B라는 사태를 바라볼 때는 B라고 하는 사유범주, 이걸 가지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A와 B는 다르다는 걸 알죠. 근데 이 A와 B 사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면 A 플러스 B라고 하는 A 플러스 B, 즉 C라고 하는 또 다른 범주가 필요하겠죠. 요 구별을 알며, 그러니까 자기가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판단하는 범주들, 사유의 틀을 비교할지도 알며, 그 말이죠, 요게. 이중적 사유죠. 도를 조화시키거나, 어쨌든 그 둘을 넘어서는 것을 배운다. 그래서 의식과 지식은 모두 역동적이다. 이런데, 의식과 지식이 어떻게 다르냐면, 지식은 대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게 안경 케이스! 딱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전혀 이렇게 생기지 않아. 이게 안경 케이스인지 처음 보면 아시겠어요? 모르죠. 근데 제가 안경 케이스 이렇게 해주면 안경 케이스구나.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생긴 물건을 보면 안경 케이스임을 의심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보면 안경 케이스임을 의심해봐야겠다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의식이란 말이에요. 지식은 이게 안경 케이스, 이게 지식이고 의식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 내가 이것도 몰랐단 말이야? 이런 것도 의식이에요. 세상에 이런 것도 안경 케이스였네?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의식. 모두 다 역동적이고 그것들은 변증법적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증법적이다. 이게 지우세요. 이렇게 지금 빨리 지워버려요. 쓰지 마세요. 서로 신경 쓴다. 이렇게. 그리고 관찰과 이해를 통해서 서로 대립과 투쟁. 야, 이런 말도 지우세요. 좀 무슨 쌈질이야. 대립과 투쟁. 이제 지식은 발전한다. 진화한다. 하는데 헤겔은 정신현상학 시작 부분에서 그가 감각의 확실성이라고 부르는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인 상식에 대해서 고찰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정신현상에 나오는 게 감각적 확실성이라고 하는 챕터에 시작하거든요. 근데 감각적 확실성이라는 건 뭐냐면 뭐 이 강실은 네모나타라든가 응? 강실은 지구는 평평하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구는 평평해. 그렇죠? 바람이만 평평해. 근데 우주에 가서 보면 지금 동그랗죠? 관점만 달리하면 동그래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논박될 수 있죠. 즉,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하나인 상식도 차원만 달리하면은 얼마든지 논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적 확실성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381페이지에 문단 새로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지식에 관한 그런 개념화가 완전히 부적절하며 더욱 포괄적이고 정교한 개념화에 의해서 대체될 필요가 있음을 논증한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개념에 의해 걸러지고 부분적으로는 감각에 의해 이미 결정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 보면은 그 다음 문단 첫 번째 줄에 보면 지식 그 자체가 불충분하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경쟁하는 일련의 범주들을 가진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신현상학에서는 해결이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 사람이 정신현상학이 크게 첫 번째 파트가 의식이에요. 의식인데 이건 대상의식이라고 해요. 두 번째 파트가 자기의식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이성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이 밑으로 갈수록 전부 포괄적인 지식이 돼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세상을 겪는다고 할 때, 개인의 차원에서 겪는 거 있죠, 개인의 차원에서. 그 겪어갈 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화이트보드는 하얀색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가령, 화이트보드는, 이 칠판은 흰색이다.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틀림없잖아요. 근데 이 칠판을 갖다가 이렇게 현미경으로 쪼개갖고 현미경으로 보니까 까만색도 들어있더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칠판은 흰색이다. 이런 것도 있죠. 틀림없이 언제 어디서나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흰색이라고 하는 이 범주 자체가 없는 사람에게는 흰색이다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판단을 칠판이라는 말, 흰색이라는 말, 요것들도 이 자리에서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이거죠. 틀림없이 상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을 가령 에스키모 사람들에게는 스노우, 눈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러 개랍니다. 녹고 있는 눈을 가리키는 단어 따로, 뗀뗀하게 얼어붙은 눈을 가리키는 단어 따로래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처음에 들으면 그 범주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스키모인의 범주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눈이 절실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에게는 상식이 우리에게 상식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에서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조금 더 지나면 결국에는 뭐냐?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어떤 대상 세계를 파악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우리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더라 해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결국엔 요것과 요것을 합해서 항상 어떤 사태를 볼 때 이거 안경 케이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이걸 안경 케이스라고 주장할 수 없고 아,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야 돼. 저 사람한테 저렇게 말해야 돼.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여기다 샤플로 갖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샤프 케이스도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의 수를 다 겪어봐야 된다 이거죠. 이것을 해결이 정신을 다해서 얘기를 하는 게 없으니까.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경쟁하는 일련의 범주들을 가진다고 가정해보자고 해결을 제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상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대상세계에 대한 우리의 판단들이 항상 옳고 항상 그러고 하는 것으로 쪼개질 수 없고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내면의 의식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달리 보일 수 있다. 여러분들 그 심리학 교과서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보면 소녀고 이렇게 보면 할머니 뭐 이런 그림 있잖아요. 그런 건 소녀를 좋아하는 사람은 소녀밖에 안 보여요. 이게 할머니라고 그러면 할머니가 어디서 하고 우긴단 말이죠. 또는 눈밭에서 눈이 녹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해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발견 못해요. 즉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태를 판단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의 진리가 확실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도 확실한 것도 없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사유의 범주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알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유의 범주도 대상세계에서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받아들여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대상에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주관과 객관이 어디서부터 주관이고 어디서부터 객관인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이전의 철학자들은 주관이면 주관, 객관이면 객관 딱 갈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딱 선이 끊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이전의 철학자들은. 근데 헤겔은 사실은 우리의 판단이라는 게 주관, 오로지 주관적인 것, 오로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과 객관이 미묘하게 이어져 있어서 주관, 객관이라 중간에 하이퍼를 집어넣어서 주관, 주객관이라는 말을 써요, 이 사람이. 서로 엉켜있다. 즉, 대상세계를 파악하는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타고난 것도 없고 엄밀하게 주어진 것도 없고 그냥 끊임없이 시행착오로 겪으면서 바뀌어간다 이거죠. 지금 선우씨 이게 이런 게 안경 케이스라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생긴 물건을 보면 안경 케이스의 가능성을 의심해보겠죠. 그쵸? 이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 나의 머릿속에 안경 케이스의 종류가 하나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주관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제 주관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물건을 보면 내 주관에 있는 과거의 객관이었던 것이 내 주관으로 들어와서 이제 다시 객관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럼 결국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안경 케이스의 모형 이거는 주관인 것도 아니고 객관인 것도 아니죠. 요 프로세스예요. 요 프로세스. 이게 다 이 사람이 이걸 겪어본다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겪어보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왜 이게 가능하냐? 옛날에는 이게 안경 케이스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거 그냥 안경 케이스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선행하는 역사적으로 선행하는 내 인생사에서 선행하는 경험하고 지금의 내 경험하고가 비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과거의 개념하고 오늘 내가 알게 된 개념 사이에 개념들끼리 비교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의식과 의식끼리 비교가 일어난다는 거죠. 요즘에 책과 세계를 갖다 요약정리 하고 있죠. 유승현. 처음에 읽었을 때하고 지금 요약정리에서 읽을 때 어떻게 달라요? 놓쳤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됐어요? 네, 문화있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면 지금 이승희 학생의 머릿속에는 책과 세계를 처음 읽었을 때 가졌던 인프레션, 인상이 여기 있어요. 한쪽, 왼쪽 머리 있어. 요새 요약 정리하면서 읽은 게 오른쪽 머리 들어왔어. 그럼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건 책과 세계가 아니라 책과 세계에 대한 나의 개념들이 들어가 있죠, 두 개가. 그게 의식이죠. 의식 1, 의식 2잖아. 그럼 내가 요즘 좀 발전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려면 내가 요즘 보세요. 책과 세계라는 책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 이제 위승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위승이라는 학생이 T1 타임이에요. 타임 원 시점에서 원 시점에서 개념 1 책과 세계에 대한 개념 1을 갖다 만들어냈어요. 근데 또 책과 세계 T2에서 개념이 또 이걸 읽고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여기 분명히 시간이 개입됐죠. 그리고 유승희 학생이 지금 T3에서 가령 C3를 만든 다음에 C3는 책과 세계를 읽지 않고 C1과 C2를 비교해서 C3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C3는 요 C3의 대상은 C1과 C2죠. 개념이 대상이잖아요. 이 짓을 우리 머리가 하잖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C3는 C1과 C2의 역사적 산물이죠. 그렇게 말해요. 역사란 말 너무 거창한데 이 사람 이렇게 써요. 이걸 역사를 도입했다는 말이 그런 말이니까 역사적 산물인가 이게.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 가령 책가서 이승희 학생이 처음 읽었어. C1이 있어. 그죠? 이건 의식이야. 개념. 근데 지난번에 읽어가지고 나한테 오늘 검사 받았죠. 이집트 사자어서. 그 C2야. 그래서 내가 거기다 코멘트 하면서 내가 유승이 왔을 때 많이 늘었네. 그러면 C1과 C2를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비교하잖아. 그래서 C3가 되잖아요. 나의 언급을 듣고. 그럼 요거는 의식의 형태들끼리가, 의식의 형태들끼리 서로 비교 차원,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요 C3를 갖고 다시 책과 세계를 읽어서 C4를 읽으면 뭐냐면 C4가 나왔다 해봅시다. 정말 늘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것하고 대상하고 책과 세계라는 책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이 완전한 의미에서 객관이고 어느 것이 완전한 의미에서 주관인지 알 수 없죠. 요 프로세스 전체 이게 뭐예요? 겪는 거지. 경험하는 거지. 이게 겪어. 그러니까 책도 자주 읽어보는 게 아니지.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 번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딱 확고하게 이건 이거다. A는 A다 라고 하는 의식이 딱 자리 잡으면 그것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점검을 통해서 또는 대상세계와 대조를 통해서 진화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 더 382페이지 보면은 위에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에 보면 해결은 더 나아가 자란 사회적으로 즉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요 말 밑줄 치세요. 자란 사회적으로 즉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지금 이승희 학생에게 지금 C3까지 이제 자기가 비교해서 C3를 써요. 근데 여기서 강요원이라는 개인이 이승희의 C3에다 대고 코멘트를 했어요. 너 어떤 것 같아? 내가 물어보니까 C1과 C2에 비해 C1과 C2를 비교해보니 발전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 C3가 그럼 C1과 C2를 비교해보니 비교한 결과 발전했습니다. 책임과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C3라고 하는 요 말은 C1과 C2를 비교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요 말에 대해서 제가 요 말에 대해서 맞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더 해봐. 이렇게 얘기했다면 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강요원이 말하는 코멘트를 듣고 요걸 하면서 미흡한 점이 있나 보다. 네? 더 읽어야지.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했다 해봅시다. 그러면 C4 요거 네 번째 요거 요거는 이승희의 C3하고 강요원의 코멘트하고가 합해져서 나온 거죠. 이승희하고 강요원은 어디서 만났어요? 사회 속에서 만났죠. 그러면 이승희의 판단은 강요원의 판단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토해야겠네 이런 거 있죠. 또 제가 무슨 책을 읽고 이게 틀림없어. 책 한 권을 읽고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어. 결정판이야 이 책이. 이게 마르크스 공산당선은 본적이 결정판이야. 더 이상의 본적은 있을 수 없어. 이게 딱 나와서 아주 그 야망에 가득 찬 출판사에서 이게 결정판입니다. 공산당선은 본적이 결정판입니다. 딱 나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서 결정판이에요? 다 사서 읽었는데 다 보고 나서 더 이상 책을 안 읽으면 발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른 책이 누군가가 나와서 결정판도 좋지만 이것도 결정판일 수 있죠. 누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지식과 지식이 서로 치고받고 대립하고 상호작용하고 보완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즉 책도 마찬가지야. 내가 책을 읽고 이 책이 틀림없어 그래가지고 저는 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다가 나 이 책 읽고 더 이상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걸 느꼈다. 이런 사람들 가끔 만나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거의 뭐 그건 신이죠. 신. 하느님이죠. 하느님은 더 이상 공부 안 해. 하느님 뭐 나도 신들도 여기서 공부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신의 위치에 올라가면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뭐요? 이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책을 읽고도 우리가 반성을 하고 또 다른 책으로 보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끊임없이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하죠. 그게 여기 나온 것처럼 자아라는 것은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지점에서 의식이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는 개인 차원인데 여기 탁 들어오잖아요. 여기 이 부분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이 틀림없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 개인적인 확신성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사회적 해결의 말을 빌면은 사회적 이성이라는 것에 의해서도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칸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얘기죠. 그죠? 데카르트에서도 전혀 안 나오죠. 우리가 뭔가를 안다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체크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요. 네, 여기서 그 다음 단 문단을 보면 해결은 우선 자아랑 내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안의 반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상호 인정을 통해서 발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 차원에서 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검증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면은 과거 사회에서 통용되던 것과 오늘날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것 사이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역사적 차원에서 비교라. 즉 이제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아라고 하는 것도 철저하게 사회하고 고립된 상태에서의 자아가 아니라 그 자아는 사회적으로 규정된다고 하는 자아의 사회성을 이야기하죠. 거기에 바로 이제 이성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좀 겪어본 놈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강의석인가 하는 그 친구가 빨가벗고 시위하는 거 보면 참 철이 없는 놈이다. 세상을 좀 겪어봐야 되지. 지금 테헤란로에서 그 국군의 날 탱크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탱크가 지나는데 반전 데모를 했어요. 빨가벗고. 쇼킹했지. 근데 멋져. 멋져. 뭐 좋은 구경 했어. 우리 털렁털렁 좋은 구경 했어. 근데 지금 거기서 할머니들도 어린애들도 탱크 멋지다고 박수치고 있잖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과 군대에 대한 의식이 그걸 멋지다고 박수치는 의식이라고. 거기다가 완전한 의미에서 무장해제를 갖다 놓으면 말빨이 먹히겠어요? 저도 어마어마하게 평화주의자예요. 네? 탱크를 녹여 보습을 만들자. 이거 보습을 만들자.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도. 근데 지금 그걸 하려면 수없이 많은 그 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의 의식을 하나하나씩 쪼개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빨가벗고 시위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철이 없는 거지. 뭐예요? 사람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진리를 딱 던져주면 푹 하고 진리를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철없는 생각인 거라. 그쵸? 그러니까 인간의 자아라고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아는 가만히 앉아서 방구석에 앉아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박정희 시대 때의 개발주의, 전두환 시대 때의 노예근성, 그죠?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거치면서 황금 만능주의, 이것이 쫙 배어 들어가 있는 거라. 이들의 자아가. 온전한 의미에서 사회와 무관한 자아는 한 줌도 안 돼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결국 그렇게 구성되어 있거든. 우리 인간의 자아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스펙트럼을 짜게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다 대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빨가벗고 나선다고? 구경거리만 나는 거지. 그리고 반전 운동하는 사람들 다 싸그리 몰아서 철딱선이 없는 사람으로 몰아내는 거라. 그게 엄청난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진지하게 정말로 그런 스텝 바이 스텝으로 1단계 1단계로 이렇게 사회적 자아라는 것을 사람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폭력적 자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그게 그걸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그 세심한 결을 따져가면서 운동하는 사람이 반전 운동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다. 그 사람이 길 가면서 아, 반전 평화 운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면 니들 강호석 싸가지 하냐? 이렇게 말해버리게 돼. 해서는 안 되는 듯이. 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누가 저한테 물어보길래 운동가라 보기에는 철이 없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는데 그 누구보다도 레디컬하고 급진적이고 철저한 혁명을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개개인의 자아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예전에는 철딱선이가 저도 없을 때는 헤겔의 정신사학을 진짜 읽기 전에는 그 생각을 했어요. 진리를 알면 바로 바꿀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을 딱 읽을 때 선생님이 이게 자아의 사회성을 얘기해 주는 거고 바로 이 부분에서 헤겔 철학의 그 정신사학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현대 사회과학의 그 각각의 개인의 퍼스널리티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가 에 관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걸 딱 배우고 나서 철딱선이 없는 생각을 이제 접게 됐죠. 특히나 이제 제가 동대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앞에 그 연립주택들이 많았어요. 데모만 하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제일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그 구호를 제일 많이 듣고 찌라시도 제일 많이 보지만 학생운동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날마다 진리를 보면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그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여기 자아라는 것은 상호 인정을 통해서 발전한다. 즉 자아의 사회성을 된다. 그렇게 해서 길고 긴 노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궁극적인 모든 것을 다 예, 포괄하는 정신을 이룰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383페이지에 보면은 그 세 번째 줄부터 보면은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각각의 개인의 차원에서 얘기인데 헤겔은 거기서 그 중간쯤에 보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철학적 전략을 통해서 위에서 여섯 번째 줄이요. 일곱 번째 줄. 여러 가지 철학적 전략을 통해서 인생과 어려운 문제들을 처리하거나 혹은 피할 수 있는 길로 인도된다 그랬어. 거기 보면 스토아 철학, 회의주의, 금욕주의, 몇몇 형태 그리스도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뭐냐면 각각 그 개인의 차원에서 그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인식의 단계들 있잖아요. 그것을 헤겔은 세계 철학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철학적 사조들 있죠. 그것하고 이제 1대1 대응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세상을 알고자 나아갔다가 많이 시도를 했지만 에이 고생만 쎄빠지게 했네. 그래갖고 더 이상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그저 모든 욕심을 끊고 사는 게 제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에 상응하는 건 금욕주의 뭐 이런 거 있죠. 네? 스토아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철학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철학적 사조들을 각각의 개인의 태도들하고 도식적으로 일치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정신현상에 나타나죠. 그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 결국에는 이 과정을 거치면 처음에는 아주 센짜무식한 상태에서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상태로 이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신현상은 정신이, 무지한 정신이 지혜로운 정신으로 가는 과정에서 자, 무지 다음에는 덜 무지. 그 다음에 덜덜 무지. 네? 그죠? 그 다음에 양무지. 그 다음에 대량무지. 그 다음에 대량유식.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쫙 이렇게 거쳐서 지혜로 가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무지 그러면 이제 원신 이제 그다음에 덜 무지 그러면 이제 아니 원신 말고 이제 덜 무지 그러면 가령 강요원 그다음에 좀 덜덜 무지 뭐 누구누구 뭐 사람도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서 소화주의 그다음에 뭐 금욕주의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계몽주의 세계사로 단계로 하면 이렇게 해서 지혜로 갔어요. 그럼 요 단계 있잖아요. 단계 그러면 사실은 요 무지한 놈이 지혜로운 단계로 가잖아요. 근데 무지한 놈도 정신이고 지혜로운 놈도 정신이죠. 그렇죠? 주체는 정신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무지한 정신이 지혜로운 정신으로 가는 과정. 그렇잖아요? 무지한 정신이 지혜로운 정신으로 가는 과정에서 겪는 모든 사태를 이 사람이 상세하게 쪼개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현상을 싹 읽으면서, 나는 지금, 덜덜무지구는, 이렇게 이제, 자기 검증, 이 심리학 테스트 같은 거예요. 에 이룰 수 있어. 그러면, 무지한 정신이 지혜로운 정신으로 가는 과정. 근데 이 책 이름이 정신현상학이냐? 정신은 정신인데, 무지한 상태로 드러났다. 덜덜무지 상태로 드러난다. 약간 유식한 상태로 드러난다. 드러난다가 영어로 뭐예요? 현상이죠. 현상, 한자로. 그래서 정신이 어떤 상태로 나타났는지를 쭉 드러내 보여주는 책. 정신의 현상을 드러내 보여주는 책. 그래서 정신현상이에요. 뭐, 정신현상을 보여주는 게 미친놈, 뭐 덜 미친놈, 이게 아니라. 그래서, 자, 가령, 여기서 이제 스토아주의, 그러면 스토아주의가 있고, 그러면 이거는 정신의 현상인데, 또는 해결의 용어는 의식의 형태죠. 의식이 외부로 드러난 형태죠. 그죠? 그러니까, 의식의 형태는 생각하지 마시고, 무지한 정신이 지혜로운 정신으로 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쭉 서술한 책. 자, 그러면, 서술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신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자기가 지혜로운 정신이야. 이마에 막 온몸에 지혜가 새겨져 버렸어. 자, 정은 교수님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어요. 에? 다 겪었어. 산전수전 다 겪었어. 에? 초등학생 다 나와. 이제 막 다 나와. 초등학생부터 뭐 90살, 100살 먹은 노인네까지 다 겪고 다 이길 수 있어.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지혜로운 정신이 됐어요. 딱 됐는데 그때 갑자기 문득 내가 그동안 겪은 바를 갖다가 근데 이 무지한 정신에서 지혜로운 정신으로 가는 것은 그냥 정신이 좀 이렇게 반짝반짝해지는 과정이죠. 좀 넓어지는 과정.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 단계, 그 3단계에서 겪은 것이 원리적으로 보면 1단계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즉, 지혜로운 정신의 단계에 딱 이르렀을 때, 이 단계에 이르렀을 때, 자기가 겪었던 것을 다 이렇게, 지금 여기는 뭐예요? 이 서술은 순서대로 쓴 거죠. 순서대로. 어려운 말로 역사적으로. 그죠? 또는 현상하는 대로 쓴 거죠. 그렇죠? 현상하는 대로 쓴 건데 지혜로운 정신의 단계에 딱 오면은 이렇게 다 자기 인생 이 정신의 역정을 다 정신이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쓰지 말고 원리적으로 규모 있고 체계적으로 좀 써볼 수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써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 단계에 있을 때 요것에 딱 대응된 데카르트만이처럼 요것에 대한 구조적 서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구조적 서술. 이게 해결의 논리학이라는 책이에요. 요거는 논리학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됩니다. 논리학. 그러니까 384페이지에 보면은 384페이지 두 번째 문단. 384페이지 두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거든요. 두 번째 문단의 밑에서 세 번째 줄. 형식적이고 수학적인 의미에서의 논리학이 아니라 존재, 생성, 무와 같은 기본적인 철학 개념들의 상호관계와 연역에 관한 책이며 지식에서의 개념의 역할과 상호작용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 책이다. 이렇게 돼 있죠. 즉, 지금 여기 정신현상의 과정에서는 순서대로 쫙 적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존재, 그 다음에 생성 뭐 이런 개념들이 단계가 있잖아요. 요걸 쫙 추려가지고 구조적으로 서술하면 논리학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신현상하고 논리학은 동일한 사태에 대한 서로 다른 종류의 서술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모르셔도 돼요. 구조적 서술은. 저도 저거는 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요. 이거는 굉장히 사변적이고 어마어마하게 골 때리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일단 논리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384페이지의 마지막 문단 보세요. 마지막 문단. 그러니까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겁니다. 정신현상은 정신이 스스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결국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의 첨예하고도 의심스러운 철학적 구별은 맥락에 따라 바뀌는 하나의 대립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즉 주관적인 것이 영원히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것이 영원히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실로 이 작업의 전체적인 요점은 궁극적으로 객관적인 실재와 지식으로부터 주관적인 경험을 구별할 것을 주장하는 근대 철학의 움직임이 무익함을 보여준다. 즉, 객관적인 실재,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객관세계 고정되어 있는 것하고 또 그것에 대한 지식과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은 철저하게 구별된다는 얘기가 즉 근대 철학이 보여주던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간의 구별이 폐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385페이지 오른쪽을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문단에 개인은 국가에 비해 2차적인 중요성 밖에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이렇게 돼 있죠. 요 말은 일단 좀 약간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보다는 지금 이 부분부터 지금 해결에 있어서 그 법철학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건데요. 아까 제가 개인의 정신도 있지만 집단의 정신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집단의 정신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해결에서 법철학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일곱 번째 줄 해결의 요점은 개인에 관한 우리의 개념이 아주 특별한 종류의 사회, 즉 그가 시민사회라고 불렀던 사회의 사물이라는 것이다. 그의 요점은 개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중요성은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정황, 맥락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요거. 즉, 이제 각각의 개인을 이야기할 때 철저하게 고립된 개인을 이야기할 수 없고 각각의 개인은 항상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맥락 속에서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다면 근대 해겔 자신을 포함한 근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시민사회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시민사회가 뭐냐? 부르주아 사회, 자본주의 사회. 해겔이 그 괄호 안에 있죠. 해겔이 영국의 정치 경제학자들 특히 애덤 스미스의 책들을 열광적으로 읽었던 사람이라는 점을 언급해 두어야 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해겔이 말하는 시민사회는 부르주아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해겔 법철학에서 해겔이 다루고 있는 것은 뭐냐?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인간과 그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인간을 규율하고 통치하는 국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겔 법철학은 플라톤의 국가처럼 유토피아론이 아니라 그 당대의 사회에 대한 논의가 되겠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쓴 첫 번째 철학적 책이 뭐냐? 마르크스가 쓴 첫 번째 철학책이 뭐냐? 해겔 법철학 비판이에요. 해겔 법철학 비판. 왜? 너 마르크스 그 책의 요지가 이거. 네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못했어. 그러니 내가 한번 너 좀 까주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해겔을 비판함으로써 자기 철학을 정립해 나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까댄 게 뭐냐? 정신현상학을 비판하죠. 경제학 철학 쓰고 뒤에 보면 정신현상에 관한 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해겔 법철학에 대한 비판. 왜 마르크스가 그걸 비판했냐? 해겔 법철학은 플라톤의 유토피아론이 아니에요. 플라톤과 같은. 해겔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판단하고 내놓은 책이거든요. 법철학이. 그것을 잘못 파악했다라고 마르크스가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법철학을 볼 때는 두 가지예요.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홉스처럼 뭐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존재라든가 플라톤처럼 이 지혜를 추구하는 존재 이게 아니에요. 해겔은 인간을 그렇게 안 봐. 그 인간이 어느 사회에 살고 있느냐, 어떤 종류의 사회에 살고 있느냐 이걸 먼저 파악해야 그 인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또 그 인간이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상식이죠. 그 당시에는 이게 혁명적인 발상이라. 그래서 현대 사회과학은 해겔 사회철학, 법철학부터 시작을 해요. 법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한 법은 없어. 이전에는 영원한 법이잖아요. 하느님의 법. 근데 이제는 법도 그게 법철학이잖아요. 법은 그 국가의 특성에 따라서 법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몽테스키의 얘기가 그러니까 나옵니다. 몽테스키의 이상 중요하세요. 법의 정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뭐 부르주아 계급의 의식, 프로레타리아 계급의 의식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집단이죠. 부르주아 계급 집단. 계급의식이라는 말 아주 자연스럽게 쓰잖아요. 뭐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들은 해겔 철학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해겔 법철학.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물리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칸트에는 없었잖아 이런 얘기가. 칸트에서 의식이 어디 있어요? 도덕 도덕이라는 말 칸트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나 어느 집단에 속하거나 도덕의 의식, 도덕적 의무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헤겔은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이래요.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봐야 돼. 근데 철학자니까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나 다 자유로운 의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알 바 아니고 그거는 그건 당신 생각 좋으신 말씀 네? 그러니까 헤겔의 법철학을 갖다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한 집단을 갖다 이렇게 딱 이렇게 뚝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그런 집단의 그 국가나 그 부르주아의 의식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려면 그것이 형성된 과정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회 집단에 대한 연구와 그 집단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역사에 관한 연구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철학하고 역사 철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라. 역사적으로 고찰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헤겔 철학을 얘기할 때 이걸 사회 철학, 역사 철학 따로 하지 않고 실천 철학이다 이렇게 묶어서 말해.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생각.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데올로기. 특정 집단을 갖다 정당화하는 논의, 이데올로기. 이런 의식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헤겔 법철학을 읽지 않고 그것을 얘기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조예요, 원조. 출발점. 그래서 지금 문득 옛 생각이 나는군요. 저도 이 헤겔 법철학을 처음 읽었을 때 완전히 쇼킹하더라고요. 제가 석사과정 다닐 때 홉스 철학을 전공했는데 홉스 읽을 때는 굉장히 멋졌어요. 언제 어디서나 이게 통용되고 그래 맞아 인간은 다 씨발 말이야 이기심에 똘똘 뭉쳐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법철학을 딱 배우니까 아 자기가 속한 집단에 따라 인간의 의식이 달라질 수도 있구나 이걸 딱 배우니까 그냥 눈깔이 확 뒤집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인생을 썰렁하게 살았고 집단 속된 집단 이 모양이라서 집단을 바꿔야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박사전 다니면서 헤겔 철학 공부를 하면서 이게 헤겔 역사 사회 철학 이 부분을 제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 정신현상에 나왔던 자의 사회성이라는 개념 있죠. 여기 이제 정신현상 여기서 나왔었고 요 부분이 좀 더 이제 구체화되었다고나 할까요? 구체화된 것이 바로 헤겔의 법철학이나 역사 철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386페이지 보니까 잠깐 미네르바라고 하는 게 요즘 미네르바 너무 미네르바에 올빼미는 해가 질 무렵에 날개를 편다. 올빼미들은 그냥 낮에는 눈이 떠도 아무것도 안 보니까 그렇겠죠. 미네르바에 올빼미는 야밤에만 활동한다 뜻이겠죠. 좀 더 마무리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